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특사인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동지가 10일 수도 마나과의 혁명광장에서 진행된 니카라과 공화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 대표단 대표들, 이 나라 주재 외교 대표들과 니카라과 정부, 민족회의, 각계의 인사들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최룡해 동지는 다니엘 오르테가 사베드라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하고 니카라과 인민의 위협에 대한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했습니다. 최룡해 동지는 이날 니카라과 공화국 정부에서 차린 연회에 초대됐습니다.